김일성 종합대학 국제학술 토론회가 9일과 10일에 진행됐습니다. 생태환경보호와 의학 및 농업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술적으로 가치 있고 실천적 의의가 있는 수십 건의 과학기술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토론회 개막식이 9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있었습니다. 개막식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일꾼들, 교원, 연구사들과 여러 나라 대학의 교수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는 생태환경보호, 생명과학 및 의학, 농업분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1일 토론회가 폐막됐습니다.